제가 뭘 잘못했나요? 처음 내게 보였던 그대 모습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진 것 같네요. 무슨 말을 할까요? 그대가 원한 그 부담스럽고 이럴수록 점점